내 성격은 half and half no 공인으로서의 노력하는 life no 큰 욕구는 자제하는 종후 no 늘 공상에 차오르는 숨후 no 편히 울고 싶은 그 I know 미친 듯 놀고 싶은 그 I know 사랑에 설레고 싶은 그 I know yeah I know I know I know 'cause we 나무 고기처럼 걸려봤겠지 상대 갈증으로 인한 욕망이란 그물듯 yeah 보편적인 심리적 도피 나라고 헤엄쳐나갈 수는 없는 법 yeah 나 현실 거부부만 보적은 그 어떤 것들도 아냐 love my room 한 번쯤 다른 nighting dream 그래 보고 싶은 거야 도화지 dream slam 적기적 경계선을 넘어 느껴보는 거야 앨리스가 빠진 그물처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신기루 왜 새길 거야 그리고 내 세상일 거야 상상 그대로일 거야 넌 영원 다신 않을 거야 Wish on the sky Wish on the star 해가 있다면 꿈을 꾸고 싶다고 Wish on the sky Wish on the star 달빛이 있다면 변하기 싫다고 나의 daydream daydream Oh daydream daydream Oh daydream daydream Ooh daydream daydream daydream daydream Hey So why I get drunk 미칠 때까지 So why I go wild 별 생각 없이 젊음을 느껴보자고 Yeah, wild and free Wild and free 나도 한번 해보자고 지 따위 난 보는 girl Earth Day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해 Earth Day 맘에는 저격하는 사람 꾼 Earth Day 공식 없이 욕구를 풀어대 Earth Day 성격을 무시해 Earth Day 부끄럼 없이 울고 싶다 Go Earth Day Friendless 그냥 sweet 행동 걱정 없이 That's it 경계선을 넘어 느껴보는 거야 앨리스가 빠진 구멍처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신기루의 세계일 거야 그리고 내 세상일 거야 상상 그대로일 거야 뭔 영원 하진 않을 거야 Shit, wish on the sky Wish on the star 해가 있다면 꿈을 꾸고 싶다고 Wish on the sky Wish on the star 달빛이 있다면 변하기 싫다고 나의 daydream daydream Oh daydream daydream Oh daydream daydream Ooh daydream daydream daydream daydream hey, yeah. yeah 내가 왜 꿈을 꾸냐 되묻는다면 배부른 소리 할 거야 yeah 잠시 내려놓고 난 메커니즘에 맞게 stay 쉬는 거라 할 거야 yeah What's this, what's this? 공상 속 답은 모두 나의 연습 Like this, like this 모두 나의 발자취와 나의 fantasy If I want something If I want something